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혁명용도의 조자옥을 새기신 56돌과 조국해방 71돌세에 지음하여 스위스에서 경축모임과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13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일심단결로 승리 떨쳐온 내조국이 상영됐습니다. 행사에는 2017년 백두산 윈칭성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조국해방 71돌세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시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졸람회 개막식이, 나이지리아 에너구주에서는 영화감상회가 15일에 진행됐습니다.